광명성절의 즈음에서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비온강 인터넷 신문 제브리 대회, 인터넷 잡지 렘취취,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꾸츠크 블로그스포트루와 리언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비온강위원회 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이르꾸츠크주 동부시비리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특집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잡지, 홈페이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과 영상미술 작품들을 모셨습니다. 한편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베네수엘라 신문들인 엘 디아리오 데 라라와 베아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